마지막 이 길에 서 있다. Made it little kid. 더 넓은 세상엔 난 뭔지만 더 못한 걸 잘 알고 있지만 쉬운 일 하나 없는 주고 없는 미로인 듯한 세상 행복은 그냥 말만 있는 거고 어떻게 원하는 dream일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girl yeah. 믿고 싶지도 않아서 yeah. yeah I just want it simple simple oh, oh. 나를 숙시게 하는 모든 것이 그저 간단해 순간에 내게서 멀리 저 멀리도 보이지 않아 거라고 모두가 말해도 이 밤이 지나